매일 GMO를 먹는데 알고는 있나요? 3부를 방송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분명 GMO를 피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GMO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죠. 선생님, 우리 GMO를 피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GMO 강연을 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의견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그러면 뭐를 먹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강의를 들으니까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된다는 이 감이 잡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표시제가 물론 없지만은 GMO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선 대부분의 가공식품, 특히 가공식품에 수입산 옥수수, 수입산 콩, 이게 들어갔으면은 이거는 거의 분명히 GMO라고 보면 돼요. 그걸 피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되는 작물이나 채소나 이런 거는 GMO가 아니에요. 마트에 가서 식용유니 이런 거는 다 피해야 됩니다. 콩 말씀하시는 거죠, 선생님? 예, 예. 네, 그러면은 그 유전자 조작이 됐다는 거는 식용유, 된장, 간장, 두부, 두유, 그리고 저는 일부 다이어트 식품까지 보여지거든요. 선생님, 맞나요? 우선 제가 간장 같은 것은 아마 거의 GMO일 거예요. 하지만은 된장, 두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하면은 이 GMO 표시를 해야 돼요. 단백질이 분해가 안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자면은 GMO 콩을 써서 두부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표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DNA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한국같이 너무나 허술한 정책을 보면은, 한국은 너무나 허술해요. 그래서 뭐 인도에서 수입된 GMO 쌀이, 그러니까 삶은 쌀이, 찐 쌀이 그대로 판매가 되어 있는 게 발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게, 보여주기 전에는 내가 이게 확실하게 이게 두부가 GMO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GMO일 수도 있고 GMO 아닐 수도 있어요. 두부가, 된장도 그렇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정리해보면요, 수입산의 경우를 좀 선생님이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미국산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산 대두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입으로 원료 표시 보면 뒷면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국내산도 유기농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우리가 좀만 관심을 가지면 금방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아실 거예요. 식용유, 대한민국의 그 원료 사실 없습니다. 수입인지 국내산인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지만, 된장, 간장, 두부, 두유, 그리고 여러분들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보면 대부분 대두는 수입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사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을 선생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스낵류라고 우리 보통 하는데, 그런 류에는 사실 잔류 농약이라든가 유전자 조작 같은 게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과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캐나다에서 그 글리포세이트 잔류량을 수천 가지를 조사를 했어요. 캐나다 정부에서. 책까지 나왔다고요. 그 책에서는 어떠한 상품이 글리포세이트가 얼만큼 들어갔다는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여러 나라에서 온 모든 가공식품을 조사해 봤더니 가장 글리포세이트가 많은 나라의 상품이 미국과 캐나다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가공식품 중에서 제일 글리포세이트가 많은 게 미국산. 뭐 캐나다산은 별로 안 오니까 제일 피해야 될 게 미국산이라는 거.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자 부분, 수입 가자 부분에 미국 선생님이 특히나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 미국산 밀, 옥수수 가지고 대한민국의 가자 피할 수 없이 가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가자에는 GMO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그 산화방지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황산계 포백제 같은 것들도 들어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아이의 난폭성과, 특히 아황산 포백제 같은 경우는 천식기관지염까지 굉장히 큰 알러지를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류의 가자에는 GMO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요. 아이들이 성격이 난폭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선생님, 한 번쯤 라면에 대한 부분 부분은 우리가 이쯤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라면 소비 1위인데요. 1위와 2위의 양은 절대적으로 한국이 라면을 많이 먹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GMO 라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라면이 유전자 변형식품 GMO 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이 지난달 대두나 옥수수를 사용하는 시중 9개 업체의 93개 라면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유전자 변형식품 여부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 측은 해외로 수출된 라면에서 유전자 변형 대두가 검출된 적이 있는 만큼 국내 소비 라면에도 유전자 변형식품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라면의 GMO 사용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거의 심각성을 그 방송을 본 분들이면 모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방송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라면의 어떤 그 심각성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하거든요, 선생님. 라면에 대해서 그 GMO 성분에 대해서 꽤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저는 그 문제보다 이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그게 무슨 뜻이냐. 밀은 GMO가 아니에요. 밀은 GMO가 아닌데도 글리포세이트가 잔뜩 흡수돼 있어요. 왜냐? 밀을 수확하기 전에 약 10일 전에 글리포세이트를 뿌려요. 그러면은 밀이 죽어요. 죽으면서 이게 말라요. 그러니까 일종의 건조제로 사용하는 거죠. 글리포세이트를. 그게 바짝 마르면은 이 수확하기가 편해요. 한국에서도 벼를 수확한 다음에 그걸 말리려고 땅에 널어놓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죽여서 말리는 거예요. 물론 농부한테는 편하겠죠. 하지만은 글리포세이트가 잔뜩 흡수되어 있는 거예요. 글리포세이트가 그 라면에 사용되는 밀가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뭐 영양가도 없고 식품 첨가물이 잔뜩 들어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그 글리포세이트가 흡수되어 있다는 거. 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쌀로 만들어진 면을 찾는 게 이게 저쪽 그 전남에서 쌀로 면을 만드는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났거든요.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게 현명하다고 보고 있죠. 가습기 살균제보다 더 무서운 게 농약 중독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한 게 있어요. SBS 스페셜에 농약 중독 한국도 조심하라.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될 거거든요. 농약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밀에는 글리포세이트가 농약 우리 소위 말하는 농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물론 제초제이냐 농약이냐인데 사실상 같은 부분을 선생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약이라든가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라든가 다 같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라면에는 유전자 조작 그거는 바탕에 되어 있는 와중에 선생님이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밀을 건조할 때 그리고 그 밀이 농약에 있다라는 그 중독성이라는 거가 정말 가습기 살균제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라면에 대한 부분 굉장히 치명적인 거니까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도 또 그리고 절대 가족분들 아이들이 먹지 않게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그 라면에 대한 부분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잠깐 쌀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쌀 부분에서도요. 통곡물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통곡물이라 하면 현미거든요. 이런 현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현미는 껍질째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아니 절대적으로 모든 돈은 다 아끼시고요. 현미 쌀만큼은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살충제 즉 제초제나 농약이 없는 유기농을 선택해서 꼭 먹으셔야 된다는 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부터도 벌써 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선생님은 한 번 더 얘기하시거든요. 밥 밥 현미로 먹고 정말 밀가루 꼭 먹고 싶으면 쌀국수, 쌀로 되어 있는 거를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선택하실 때 꼭 꼼꼼히 하시고요. 여러분들 밀 있습니다. 우리 밀, 안 지은 뱅이 밀이나 우리 통밀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어요. 물론 가격이 수입밀에 비해서 가격이 있습니다. 우리 통밀, 국내산 밀, 안 지은 뱅이 밀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요. 밀 재배하는 농부님들이 농약이나 제초제 많이 안 뿌리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특히 그런 밀들은 한살림 같은 곳에 가시거나 또 유기농 매장에 가면 안질뱅이밀, 우리밀, 통밀이 된 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백밀로 사 먹으면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요. 그런 밀들을 생산하는 그런 마트들도 있지만 우리 직거래로 사실 그 토종벼 같은 것들 이렇게 키우시는 농부님들 자세히 보면 사실은 물량이 많지 않아서 마트에 내보내지 못하고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이왕 밀을 꼭 정말 나는 밀을 꼭 먹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차서서 드셔야 돼요.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밀이 꼭 먹고 싶을 때 그런 마트에 직접 가셔갖고 통밀로 된 안진뱅이 밀이나 우리밀 또 통밀 이런 거 꼭 사서 드셔야 되고요. 특히 생산자분들이 직접 생산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들 많은 관심 가지고 그런 위주로 사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의 책이 인터넷에 무료 배포가 되고 있어요. 선생님 책 제목 여러분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 사실 이 책은요, 선생님이 인터넷으로 무료 배포를 할 수 있게끔 저작권에 풀어놓으셨어요. 맞죠,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검색을 해서 다운을 받아서 다 읽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읽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선생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또 그 책을 통해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경로라든가 또 GMO 반대 운동을 하고 싶다 하고 분명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반 GMO 운동을 하는 단체 이름은 GMO 없는 바른 먹거리 국민운동 본부. 이 단체 이름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쳐보시면은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공유하는 책은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 궁금하시거나 이 반지에모 운동에 참여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문자를 주세요. 이 단체가 시작된 지 좀 한 1년밖에 안 돼서 많은 분들의 참여가 절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 우리 단체에 가입하시고 같이 운동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외부로 나와서 같이 행동을 하기도 바라시지만 아마 후원해 주는 것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후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후원은 우리 CMS가 있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CMS를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역삼역 부근에서 유기농 문화센터에서 강연을 합니다. 세 번째 금요일 이번 9월 달에는 11시부터 2시까지 하고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저녁 6시 반에서 8시 반까지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그 운동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차로는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싶으면 GMO 없는 바른 먹거리 운동본부를 통해서 함께 활동을 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거리로 나올 수 없다라면 선생님 그 웹사이트나 다음 카페 페이스북 같은 데에 들어가시면 후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특히 그 페이스북에 GMO 없는 바른 먹거리 운동본부 검색을 하시면은요, 그곳에 들어가면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가입해 주시고 정보도 매번 받기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또 선생님께서는 유기농 문화센터에서 매달 셋째 주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수업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저는 선생님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라디오로 들을 때보다 사실은 더 실감나고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엄청난 자료들을 또 보실 수 있거든요. 아,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정부에게 완전 표시제를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되는지, 그런 거 현실적으로 정말 많이 와닿습니다. 채식을 부탁해 가족 여러분, GMO 확실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아마도 선생님하고는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농약 부분, 특히 농약과 이 살충제 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땅과 환경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왜 농약이 들어가 있고 살충제를 뿌리지 않은 유기농의 농산물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짝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유기농의 제품을 사실 비싼 가격을 주고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품의 값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품 가격에는 고생하는 유기농 농민들 그들의 수고가 있고요. 그리고 종자 부분이 있어요. 이 종자, 우리가 지속 가능한 부분에 또 땅과 물이 있거든요. 바로 환경 보전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의 수고, 그리고 종자, 지속 가능한 그런 부분에 땅과 물, 이 환경 보전에 대한 모든 미래에 대한 우리가 값이 포함되어 있다. 즉 유기농 농산물은 우리 유기농 농산물의 치르는 가격은요, 미래를 위한 지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 우리가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겠지만 이 시간 마치면서요,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과연 미래를 위한 지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오로지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꼭 그 청취자들에게 생각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한마디만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루에 세 번 투표한다. 어떤 음식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이게 엄마의 파워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돼요. 어떤 음식을 피하고 어떤 음식을 선정하느냐, 이거는 엄마의 파워예요. 엄마의 투표권입니다. 엄마의 투표권, 네, 요리하는 겁니다. 원료를 생각한 요리를 하시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오늘 매일 GMO를 먹는데 알고 있나요? 방송을 함께 해주신 오로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몸과 마음이 일상에서 조용해지고 깨끗해지고 예뻐지길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